6월 24일 월요일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남부 타게스탄 공화국의 중심 도시 마하치칼라와 데르벤트에서 23일 러시아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 그리고 경찰 시설이 잇따라 무장 그룹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계 단체에 따르면 데르벤트 지역 회당에 무장 세력이 불을 질렀으며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에서는 건물이 불에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습격으로 성당 관계자와 경찰관 등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파를 차지하는 타게스탄 공화국에서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이 공항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져 당국이 경계를 이어왔습니다. 또 지난 3월 모스크바 교회 콘서트홀에서 일어난 총격 테러 사건 이후 러시아 당국은 타게스탄 공화국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실시해 이슬람 과격파의 활동가를 구속하는 등 수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리 당국자는 2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클러스터 탄두를 탑재한 사거리가 긴 미사일 에이테큼스 5발이 사용돼 4발은 격추했으나 한 발이 공중 폭발하면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시민에 대한 계획적인 미사일 공격의 책임은 무기를 공여한 미국과 공격에 자국의 영토를 사용했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비난하고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연일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23일에도 주택지 등이 4차례 폭격을 입어 현지 당국자에 따르면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양측의 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온이 5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이슬람 교도가 성지 메카를 일제히 방문하는 성지 순례 해지가 치러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장관이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해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지는 전 세계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를 방문하는 성지 순례로 순례자들은 밤낮 상관없이 며칠 동안이나 메카와 그 주변을 순례합니다. 올해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메카의 기온이 5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18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 등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23일 알잘라젤 보건부 장관이 현지 TV에 전화로 출연해 1,301명이 온열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잘라젤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의 80% 이상이 성지 순례에 필요한 비자를 취득하지 않았고 폭염 속에서 숙박시설이나 이동수단 등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은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천황이 수도 런던에서 일본 외무성이 설치한 문화와 기술의 발신 거점을 시찰했습니다. 천황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일본의 문화와 디자인 등을 소개하고 있는 재팬하우스 런던에 도착해 관장 등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6년 전에 개관한 이 시설의 1층에서는 일본 각지의 식품이나 전통 공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천황은 이시카와 현의 전통 공예인 와지마 도장으로 만든 그릇 등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물건이 다양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크리에이터 7명이 선택한 일본 고유의 디자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조문 토기 외에도 도야마현 축제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인 안돈으로부터 입체적 디자인의 구상을 얻어 최첨단 기술을 응용해 만든 스포츠웨어 등이 전시돼 있었는데 천황은 이 축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황은 24일에는 런던의 중심부를 흐르는 템스강에 있는 거대한 가동식 고조대책시설을 시찰한 뒤 양국의 우호관계단체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매체가 23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에 있는 안두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거점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사망자는 37,598명에 달합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강요회의에서 4개월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군사물자가 크게 줄었다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마스 괴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공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원하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 발언에 실망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지원해주는 미국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국내에서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가 식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주일 한국 대사에 일본 통으로 알려진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한 관계에 익숙한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차기 주일 대사에 한국 외교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의 박철희 원장을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61세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오랜 세월 일본 정치연구에 종사해왔고 일본 정계에도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외교정책 고문으로 윤석열 진영에 참가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표단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국립외교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도 박 씨의 주일대사 기용이 내정됐다고 보도하고 있어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데 맞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과 관련해 자민당이 중단돼 있는 당 작업팀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희망할 경우 결혼 전 자신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과 관련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이 이달 들어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이 각각 의원연맹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집행부는 현재 중단돼 있는 당 작업팀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공석이었던 좌장에는 아이사와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제도 도입에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논의 진행 방법도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기불소 화합물 PFAS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수돗물의 PFAS 검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시했던 수질 검사의 결과 등을 오는 9월 말까지 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물질이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PFAS에 관해서는 작년 10월 오카야마현 기비 주호초의 수돗물에서 정부의 잠정 목표치의 28배에 달하는 농도의 PFAS가 검출된 사실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PFAS의 수질 검사는 지자체 등이 임의로 실시하기 때문에 검출 상황을 알 수 없는 지역도 많아 전국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PFAS 검출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수도 외에 간이 수도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지자체와 수도 사업자 등에 대해 지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수질 검사 실시 유무와 검출됐을 경우의 최대 농도,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향후의 실시 예정에 대해 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돗물의 PFAS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에 대해 올해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적어도 한 차례 수질 검사를 실시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는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의 PFAS의 검출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재는 잠정 상태로 돼 있는 PFAS 목표치의 재검토 작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광청은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모델 지역을 7월에도 추가 선정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 등의 여행객이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지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부터 관광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기관의 혼잡, 교통정체, 사진 촬영을 위한 사유지 침입,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지난 3월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모델 지역으로 가나가와현의 하코네와 기후현의 시라카와고 등 전국의 20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추가 모집을 한 후 현재 심사 중인데 7월에도 추가로 모델 지역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델 지역에서는 주민을 포함한 현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오버투어리즘에 관해 그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정부가 8천만 엔을 상한으로 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합니다. 관광청은 지속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으로 이어가기 위한 모델 지역의 선구적인 대응을 앞으로 홍보할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 친정팀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3경기 연속 이번 시즌 23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6시즌 소속했던 친정팀 에인절스와 본거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대결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3회 다저스가 1점을 선제한 직후 오타니 선수가 두 번째 타석에서 변화구를 포착해 3경기 연속 이번 시즌 23호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타구 속도는 185.8km, 비거리는 139.9m였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번 경기 4타수 1안타 2타점, 1개 사구로 연속 경기 히트를 7로 늘렸습니다. 타율 0.321, 홈런 23개는 모두 내셔널 리그 중 1위입니다. 경기는 다저스가 7-2로 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